1918년 만주 북간도 용정 출생. 학창시절 시인 윤동주를 만남. 47년 조선신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 55년부터 70년까지 한국신학대 교수 역임. 76년 명동 사건으로 첫 옥고를 치른 후 10여 년간 감옥살이. 87년 박종철 추모 옥중 탄식. 89년 3월 평양 방문. 93년 3월 출소. 이상은 고 문익환 목사의 양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917년 함경북도 경원 출생. 만주 봉천군관학교 5기 수석 졸업. 40년 일본 육사 55기로 편입해서 해방될 때까지 만주군 헌병대위로 복무. 이때 군관학교 학도 박정희를 만남. 46년 한국군 대위로 새 출발. 50년 육군 참모총장. 64년부터 71년까지 최장수 국무총리. 이후 국회의장 역임. 이상은 고 정일권 전 국회의장의 양력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하지만 뒤틀린 역사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죠. 별세 소식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정일권, 장준하, 문익환. 이 네 분의 네 명, 이 고인들이 천상에 모여 앉아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클락워크 오렌지 중에서 클락워크 오렌지의 테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헨리 퍼셀의 퀸 메리, 그러니까 메리 여왕의 장송곡을 편곡한 것이죠. 오늘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춥다고 웅크려 있을 생각을 하니까 괜히 뭔가 젊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요. 찬물로 샤워를 하니까 마치 무슨 바늘로 온몸을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긴 했지만 샤워를 끝낸 순간에는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면서 아주 오히려 따뜻해지더라고요. 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맨발로 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 추위 갖고 움츠려드는 것은 너무 노인네 같은 생각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춥다 하시더라도요 좀 이렇게 기지개도 팍팍 펴보시고요 이렇게 고개도 좀 돌려보시고요 그러면 몸이 조금 후끈후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틀의 김태훈씨 완전한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 영화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영화 같은 가공된 세상에서 논할 그런 요소도 없는 세상 그러니까 가공된 세상을 빌려서까지 삶의 희망과 아픔을 노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셨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자신 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사동에서 박종명 씨도 예쁘게 컴퓨터 글씨로 편지지 가득가득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에로틱한 영화죠. 로라, 여름날의 그림자 중에서 슬픈 로라입니다.

crown sharp and eyes glowing red. I am the one hiding under your stairs. Fingers like snakes and spiders in my hair. This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In this tower we call home. Everyone hail to the pumpkin soul. In this town, don't we love it now? Everybody's waiting for the next surprise. Found that golden egg hiding in the trash can. Something's waiting there to pounce, and how you'll scream. This is Halloween. Red and black. And slightly green. Aren't you scared? Well, that's just fine. Say it once, say it twice. Take a chance and roll the dice. Ride with the moon in the dead of night. Everybody scream! Everybody scream! I am the clown with the tearaway face! Here in a flash, vomit and trace! I am the who in the clown's stare! I am the wind blowing through your hair! I am the shadow on the moon at night! Filling your dreams to the brim with fright! This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That's our job. But we're not mean in our town of Halloween. In this town. Don't we love it now? Everyone's waiting for the next surprise. Skeleton and Jack might catch you in the back and scream like a banshee, make you jump out of your skin. This is Halloween. Everybody scream. Won't you please make way for a very special guy? Woman Jack is king of the pumpkin patch. Everyone hails in the pumpkin king. Now, this is Halloween. This is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팀 버튼 감독의 최신작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중에서 This is Hallowee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팀 버튼 감독 하면 뭐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데니 엘프만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항상 콤비로 일하고 있죠. 이 데니 엘프만이 여기서 음악도 맡고 노래도 불러줘서 좀 전에 그 합창 소리 중에서 한 부분은 이 데니 엘프만의 목소리입니다. 이 영화는 할로윈 타운에 사는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계인들을 초대해서 갖가지 해프닝을 벌인다는 좀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유명 스타들의 다른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대작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작품의 제작 총지휘를 맡은 팀 버튼 감독, 그의 이름값 때문이죠. 팀 버튼 감독은 이 영화에서도 역시 자신의 장기인 기상천외한 세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전 화면 모든 화면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영화는 초현실주의적인 환상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이 영화로 팀 버튼 감독은 감독이 된 지 8년 만에 다시 자신의 영화적 고향 디즈니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미 작가의 대열에 선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바로 이 팀 버튼 감독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데뷔작 피위의 대모험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서도 방영했었는데요. 이 피위의 대모험 중에서 서곡 들어봅니다. 티위의 대모험의 서곡, 역시 데니 엘프만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피위의 대모험은 피위 하먼이 주인공인 어드벤처 코미디물이죠. 이 피위 하먼은 80년대 중반 TV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입니다. 피위는 밀랍으로 된 얼굴을 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아주 괴상한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전거를 도둑맞기 전까지는 장난감이 가득한 꿈의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혼자서 잘 살고 있었죠. 아,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이나 작품성, 양면에서 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내용보다는 영화의 형식이 너무 기상천외하고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팀 버튼 감독의 독창성이 여기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감독은 이 영화에서 피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괴상망측한 꼴라주, 편집기법, 이런 독특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팀버튼 감독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줄거리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요시하는데요. 그 시각적 이미지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새롭고 독특합니다. 영화 피위의 대모험이 성공을 거두자 이제 팀버튼 감독은 좀 더 풍요로운 제작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TV를 통해서도 방영됐던 비틀주스가 그의 두 번째 작품이죠.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소수영 씨 신청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비틀주스 중에서 네이요, 해리 벨라폰트입니다. 이제는 이 음악만 들으면 웃음부터 나와요. 영화 속에서 유령에게 조종돼서 춤추는 그 식탁에서의 가족과 손님들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었죠. 해리 벨라폰테가 불렀습니다. 데이오. 자, 딱정벌레를 뜻하는 비틀. 여기에 우리가 마시는 주스를 붙인 것이 제목이죠. 비틀 주스. 이 비틀 주스가 유령 해결사의 이름이에요. 비틀 주스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유령 해결사인 만큼 영화는 귀신, 유령들,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거미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죽이는 착한 마음씨의 부부 아담과 마바라가 사고로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탄 차가 물에 빠진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두 사람은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괴상망측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손에 불이 붙어도 뜨겁지가 않고 거울을 봐도 자기들 모습이 비치질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귀신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유령의 몸으로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바바라. 하지만 이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사업가인 남편과 예술가를 자처하는 아내, 그리고 괴상한 옷차림을 한 불만투성이의 딸 리디아가 그들이죠. 이때부터 원래 집주인인 귀신 부부는, 이 유령 부부는 자기 집에 침입한 속물적인 인간들을 내쫓으려고 눈물겹게 노력하는데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경쾌하고 코믹하지요.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팀 버튼의 영화 세계가 다 거의 다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팀 버튼 감독의 영화는 겉으로는 코믹하고 우스꽝스럽지만 그 겉면을 들춰내면 그 속에는 어둡고 암울한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버튼의 영화를 어두운 SF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비틀주스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껏 영화에서 보면 사람과 귀신이 싸울 때는 늘 사람이 착한 쪽, 정의로운 쪽이었던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 비틀주스는 그 반대입니다. 비록 유령의 모습이지만 아담과 바바라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하고 그 반면에 살아있는 이 집안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위선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인물들이죠. 이런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딸 리디아.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영혼 덕택에 인간과 귀신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매가 되죠. 이처럼 팀 버튼 감독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 세계의 슬프고 암울한 면을 한번 비꼬아서 그렇게 코미디로 표현할 줄 아는 아주 멋진 장기를 가진 감독입니다. 비틀주스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메인 타이틀입니다. 비틀주스의 메인 타이틀 역시 데니 엘프만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팀 버튼 감독이 생각하는 인간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슬픈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을 딱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의 영향입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5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는데요. 팀 버튼 감독은 어릴 적부터 공포 영화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 그는 자기가 본 영화들의 주인공과 화면을 만화로 그리면서 상상력을 키워가곤 했는데요. 봉제 인형 옷을 입고 고릴라 역을 하는 배우. 이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팀 버튼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 때문에 그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혼자 남는 것,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어린 마음에 무서움을 겉으로 표현도 못한 채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영화 속의 공포에 빠져들었다는 감독. 이 팀 버튼은 아직까지도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아주 서툽니다. 그래서 더욱더 만화나 그림 그리기에 애착을 가진다고 해요. 이것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80년대 초에 팀 버튼 감독은 자신의 만화 그리기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디즈니사에서 그 장학금을 줬는데요. 그 장학금으로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하게 된 거죠. 그의 학력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 팀 버튼은 디즈니사의 애니메이터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영화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로 영화 세계를 시작하죠. 괴기 영화의 스타인 빈센트 프라이스가 되고 싶은 한 소년의 꿈을 그린 빈센트. 이 영화는 시카고 단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죽은 개를 살리려는 소년의 노력을 프랑켄슈타인처럼 괴기스럽게 표현했던 프랑켄 위니. 이 영화는 마침내 그를 장편 영화의 감독으로 데뷔시켜주었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음침하고 황폐한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음보다는 어두움을 그리고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감독. 이 팀 버튼 감독의 이런 일관성은 영화 배트맨에 잘 나타나 있죠. 배트맨 중에서 프린스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리죠. 장수환 씨 들으시고요. 또 프린스 매니아라고 하신 전정호 씨도 함께 해주십시오. Bad Dance. Oh, I got a live one here. Ooh! The Batman. love each other. Stop the press. Who is that? Kiki Vale. She is great, isn't she? 동의 김보미 씨도 잘 들으셨죠? 배트맨 중에서 프린스의 노래 Bad Dance였습니다. 89년의 배트맨과 92년에 다시 만들어진 돌아온 배트맨, 이 두 작품은 놀라울 만큼 큰 흥행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팀 버튼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배트맨은 원래 1936년 당시 18살에 불과했던 신인 만화가 밥 케인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그 뒤 60년대에 와서는 TV 시리즈로 제작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과 더불어서 미국식 슈퍼 히어로의 상징이 되어 있는 아주 역사 깊은 만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팀 버튼 감독은 이 주인공을 영화에 옮겨 담으면서 그런 역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영화는 시대를 알 수 없는 탈역사화된 공간, 고담시를 무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한때 세계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던 배트맨을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인간으로 그려냅니다. 낮에는 부모의 유산으로 사는 부르주아였다가 밤이 되면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만화 속의 전형적인 악당이었던 조커와 펭귄 그리고 캣우먼, 이들은 영화 속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 모두들 또 악당이 된 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아픔을 갖고 있죠. 특히 1편에 등장했던 잭 니콜슨의 조커는 현대 영화에서 등장하는 악당들 중에서 가장 과격한 가치의 전복자입니다. 팀 버튼이 그려낸 조커, 그는 폭력을 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쉴 새 없이 시를 읊어대는 음유시인이었고요. 또 화려한 원색의 옷맵시를 뽐내는 희대의 멋쟁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1달러짜리 지폐에 자기 얼굴을 새기는 게 꿈이라는 말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비판하는 냉소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유독한 화학성분을 화장품과 비누에 섞어서 시민들에게 뿌리고 TV를 통해서만 배트맨과 얘기하는 조커. 그의 행동을 통해서 팀 버튼은 화장품, TV, 그리고 돈으로 상징되는 미국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그의 영화가 스필버그 시기에 단순한 SF에서 벗어나서 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드러내는 SF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관객들을 웃게 만드는 코미디 형태 속에 섬뜩하리만큼 비판적이고 과격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진정한 예술가가 지녀야 하는 철학과 재능을 모두 갖춘 감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팀 버튼입니다. 만들어내는 영화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영화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붐을 일으킨 팀 버튼 감독. 영화가 보여주는 예술, 시각 예술인 한 그의 가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인조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인조인간 에드워드. 사랑이라는 그 멜로드라마 그리고 SF도 함께 복합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간의 간사스러움에 대해서 감독의 냉소를 뿌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김수겸 씨가 이 영화 에드워드 가이선의 음악을 신청하셨는데요. 굉장히 비싼 편지네요. 600원짜리 우표 두 장에 60원, 1260원 우표를 붙여서 속달로 보내주셨어요. 녹음 준비되셨죠? 하이틀의 정창호 씨, 김태용 씨도 군대 간 친구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에드워드 가이선의 타이틀 뮤직입니다. 짝사랑하는 한성대의 티나에게 전해달라고 숭실대의 리차드 씨가 하이텔러 사연을 보내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가위손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송운동에서 변준혜 씨 그리고 하이틀의 심현수 씨가 신청하신 곡 다음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논술과 면접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경숙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천사의 선택 Chances Are 중에서 피터 세트라와 쉐어의 노래입니다. After All. Well, here we are again. I guess it must be fate. We've tried it on our own, but deep inside we know we'd be back to setting straight. I still remember when your kiss was so brand new. Every memory repeats, every step I take retreats, every journey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FM 영화음악입니다. 니니로서의 트럼펫 연주로 부배의 연인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대전 중구 문창이동의 강선아씨 잘 들으셨죠? 오늘 마지막 곡은 생일을 맞으신 홍은일동의 이자영 학생과 인천 작전이동의 이희정씨 그리고 송파구 삼전동의 오은혜씨에게 띄워드립니다. 하이틀의 김준현 학생도 듣고 계시죠? 마지막 곡은 대부의 러브 테마입니다. 로스인디오스 타바하라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시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